분명히 봤던 영화인데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하면서 처음처럼 몰입하게 되기도 하고요. 다행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날지를 정확히 기억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건 어쩌면 정말 재미없는 일이었겠죠.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현입니다. 첫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1988년도에 개봉되어서 히트를 친 작품인데요. 비치스에 수록되었던 곡 Wind Beneath My Wings 보내드립니다. 팻 미들러가 부릅니다.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로스트 인더 선입니다. 태양 아래 길을 잃은 위태로운 동행.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두 남자의 위험천만한 여정이 시작된다. 삼류 사기꾼 존 휠러는 장례식에서 의도치 않게 고아나 다름없는 10대 소년 루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루이스는 조부모 댁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는 존을 경계하지만 엄마와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동행하기로 합니다. 함께하는 여정 동안 루이스는 존에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고 특별한 우정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루이스는 존의 강도 행각으로 인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액션 스릴러 장르이고요. 2016년 8월 18일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 작품이고요. 트레이 넬슨 감독의 작품입니다. 주연으로는 조시 더멜, 조시 위긴스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크리피 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이웃이 사라지고 있다. 흔적도 단서도 없이. 6년 전 히노시 미제 사건.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가짜인 새 이웃을 의심하라. 전직 형사이자 범죄 심리학 교수인 다카쿠라 부부는 이사 후 알게 된 이웃 니시노에게서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6년 전 히노시 일가족 실종 사건을 추적하던 다카쿠라에게 니시노의 딸 미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남자 우리 아빠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직 형사 다카쿠라는 일가족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 사건의 용의자가 묘하게도 옆집의 니시모와 비슷한 점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니시모의 딸 미오는 니시모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까지 흘리게 되는데요. 공포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의 작품이고요. 2016년 8월 18일 개봉합니다. 2016년 제2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작품이고요. 일본 작품입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작품으로 주연으로는 니시지마 히데토시, 타케우치 유코, 카가와 테루유키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1988년도에 개봉되었던 유명한 작품이죠. 버스터. 거기에 수록되었던 사운드트랙입니다. Two Hearts. Phil Collins가 부릅니다. 다음 영화는 갤럭시 히어로즈 라챗 앤 크랭크입니다. 주토피아 빅 히어로 제작진 우주는 이제 우리한테 맡기시라. 은하계 최고의 악당 드랙은 행성들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 은하계의 어벤져스 군단 히어로즈의 리더 캡틴 쿼크는 함께 우주를 지킬 새 멤버를 모집하고 라체카 깡통 로봇 클랭크는 슈퍼콤비를 결성해 지원하게 됩니다. 하나둘 파괴되는 행성들. 이제 히어로즈만이 은하계의 유일한 희망. 엉뚱한 라첼부터 잘난 척 대장 쿼크까지 뭔가 엉성한 듯한 히어로즈. 정말 은하계 어벤져스 맞아? 장르는 애니메이션 액션 어드벤처이고요. 2016년 8월 17일 개봉합니다. 미국, 홍콩, 캐나다 합작이고요. 제리카 클레랜드, 케빈 멀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제임스 아놀드 테일러, 데이비 케이, 짐 워드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파워 배틀 와치카 미니카 배틀 리그 불꽃의 질주입니다. 로이의 불타는 질주와 사랑이 시작된다. 친구처럼 함께 교감하는 인공지능 자동차 와치카. 주인공 로이는 와치카 아방과 함께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와치카 배틀 리그에 참여하던 중 우연히 인기 선수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레이싱 배틀에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이의 불꽃같은 질주는 계속되고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친구 아리에게도 점점 다가가게 되는데요. 승리를 향한 로이의 불꽃같은 질주와 사랑이 시작됩니다. 애니메이션 장르의 영화입니다. 8월 17일날 개봉하고요. 한국 작품입니다. 이영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노래 틀어드릴게요. 1983년도에 유명했던 영화 플래시댄스에 수록된 곡입니다. 매니아, 마이클 샌벨로가 부릅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Assassin's Creed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함께 읽어주시기 위해서 게스트 DJ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같이 봐주는 남자 K입니다. 더 준비하신 인사는 없네요. 네, 오늘은 없네요. 아까 뭐 nothing 어쩌고 하시지 않나요? 아, 네, 그거는 네, 아, 예, yeah, nothing is true, everything is permitted. 네, 모든 게 허용된 남자 K입니다. 네. 이러려고 하다가 퇴짜 맞았죠? 네, 제가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네. 네,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네. 어떤 뜻인가요? 아, 그쵸. 이제 진실은 없다. 모든 건 허용된다라고 이제 어쌔신들이 예, 하는 말이죠.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네, 음모론자들 아닌가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가 시간을 함께하게 될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아,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이제 그 Assassin's Creed 연대 기순으로 이제 짚어가 볼 거예요. 네. 왜 탄생하게 됐으며 왜 대립을 하게 됐는가 템플러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가 그 연대 기순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케이시랑 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네. 어쌔신스 크리드 네. 게임을 네, 그쵸. 열심히 한번 해봤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신세계입니다. 아니, 뉴월드. 네. 네. 영화라는 장르 외에 이런 네. 매개체가 저는 매력을 사실 잘 못 느꼈었는데, 네. 발음이 잘 안 되네. Assassin's Creed라는 이 게임을 해보면서, 네. 세계관을 영화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쵸.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 플레이 하다 보면은, 네. 전 몰랐어요. 그 게임이, 네. 요즘 영화처럼 인트로 있고, 프롤로그가 네.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또 게임이 진행이 되고, 네. 중간중간에 내용이 들어가는 걸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어찌 보면, 영화 속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할까요? 그쵸. 왜 이런 좋은 작품들을 그 독일 감독 누구였지 이름이? 우베볼이요. 우베볼 이렇게 망쳐놨는지. 아, 그러니까요. 이번 영화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연대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 게임의 세계관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네.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게임 있나요? 예,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예전부터 뭐 해왔다 뭐 이러면서 설정을 잡아놓고 하는 게임들이 꽤 많죠. 이거는 거의 지금 게임 자체가 AD 2016년 지금 현재로 쳤을 때 BC 몇만 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한 8만 년 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이게 현실에 있었던 사실을 네. 그 바탕으로 각색을 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8만 년 전으로 내려가려면 성경을 각색했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성경을 주로 각색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진짜 실존 인물들도 뭐, 많이 각색을 해서. 네네. 자기네 입맛대로 표현을 해서 게임을 만들었죠. 네. 네, 우선 한 8만 년 전에 최초에 이제 먼저 온 자들, 이제 선구자라고 그러죠.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구의 첫 번째 문명을 이뤄요. 네, 이들이 이제 문명 유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영장류 한 종을 자신들의 모습을 본떠서 인위적으로 진화시켰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네, 뭐 성경에는 네, 뭐 하느님이 네. 본인의 모습을 본떠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자신들의 모습을 본떠 인위적으로 진화시켰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에덴의 조각이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그 영장류들을 통제하고 지배를 해요. 이 에덴의 조각이라는 게 많은 매개체나 그러니까 게임에서 나오는 뭐 성배 혹은 이런 어떤 특정 네,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선악과 뭐 성회포 뭐 이런 류의 뭐 성자 들어가는 웬만한 건 다 뭐 그쵸 에덴의 조각으로 표현을 했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자 이제 선구자하고 인간 사이에 혼혈이 탄생을 하게 돼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데미가 정도 되는. 네네, 그렇죠. 반신, 네, 뭐 이런 거죠. 황당한 스토리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선구자의 피도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속박에 면역이 생기게 돼요. 또 이제 매 눈이라고 한국에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통 네. 이글 비전이죠? 그러면은 네. 뭐, 이종수 씨. 네. 네, 이글아이. 네, 독수리 눈. 네. 네. 그러니까 육감이죠? 제 육감. 아, 식스센스? 네네. 네. 그런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게 돼요. 혼혈 중에서. 그 데미가 네네, 그쵸. 네,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구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혼혈 중 일부인, 네, 이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담하고 이브가 네. 선악과를 훔쳐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왜곡하네요. 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선 그 에덴의 조각, 유물인 선악과를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평소에 선구자들의 그 억압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서 선구자하고 인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데미갓이 하나의 또, 하담과 이브는 데미갓이 아니죠? 아, 데미갓이죠. 아, 혼혈. 데미갓, 네, 네. 혼혈. 왜냐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반해서 네, 선악과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네. 신에 반한 세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쁜 놈들. 네. 네. 그리고 이 전쟁하고는 이제 또 상관없이 지구에 이제 태양 폭풍이 와가지고 지구에 이제 위기가 다가오죠. 태양 폭풍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쵸. 근데 뭐 예전에 학자들이 뭐 지구가 뭐 공룡 시대나 뭐 이럴 때뭐 운석이 떨어졌다, 뭐 태양이 어떻게 돼서 뭐 멸망하고 뭐 빙하기가 왔다, 뭐 이런 거에서 따가지고 그냥 지구의 멸망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야, 세계관도 엄청 폭넓지만 네.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을 아주 큰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볼수 있네요. 네. 뭐 어쨌든 이래서 이제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쯤에서 다음 노래 한곡 듣고 또 흥미로운 얘기를 또 계속 진행해 나가 볼까 하는데요. 케이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1985년에 나왔던 작품이죠.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라는 영화와 같은 이름의 노래이죠.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존 파가 부릅니다. But maybe someday.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여행 떠나갈 땐 하나 투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투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투어, 맞춤 여행 하나 투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투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투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엄마! 모기 모기! 어머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21-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조음파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재밌는 얘기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네. 태양 폭풍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자료를 좀 노래 나오는 동안 찾아봤는데, 네, 태양 폭풍이 실질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네, 가능성은. 네, 가능성. 네, 그렇죠. 어디까지나 가능성.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식으로 진행, 전개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선구자들은 아무래도 극소수가 살아남게 돼요. 인간, 인류보다 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전쟁 끝에 이제 협력을 하게 되죠, 서로. 네, 인간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준다는 등,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세계 4대 문명이 발전이 되게 된다고 설명을 하죠. 얘네들은, 네, 유비소프트는. 세계 4대 문명이라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네, 그렇죠. 이 네 개의 4대 문명이, 네, 신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구자들로부터, 네, 시작이 된다는, 네, 지식을 받아서 인류들이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세계 4대 문명이 된 거다라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네, 표현을 하죠. 유비소프트사가 어디에, 어느 나라 회사죠? 본사가 미국일 거예요. 역시. 이게 팀이 있어요. 유비소프트는, 네, 뭐 유비소프트 몬트리올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캐나다에 있는 팀이 있고 어디 있는 팀이 있고 이런데, 이건 아마 캐나다에 있는 팀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음모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 같네요. 네, 미국. 거의 이제 역사적인 왜곡을 떠나서, 네, 네, 미디어상에서도 외국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죠.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은 뭐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죠. 첫 살인. 네, 이제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었던 카인이, 네,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성경과 좀 다르게 선악과를 가로채려고 죽이죠. 네. 이제 카인이 생각하기를 인류는 이제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에덴의 조각을 모아서 그 인류의 자유의지를 통제해서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려고 해요, 카인이. 네,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선악과를 뺐죠.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네. 악의 존재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네요. 인간과 신과의 전쟁이지 악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렇죠. 악이라기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죠. 신념.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네. 주제네요. 위험한 주제죠. 아주 위험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상이 그 이 카인의 사상이 후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말했던 그 엡스테르고사의 원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월가되는 템플러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가게 돼요. 네. 인류의 자유 의지를 통제해서 질서와 안정을 추구한다. 이게 템플러의 신념이에요. 이게 뭐 원탁의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 아니야. 원탁의 기사는 아니고요. 좀 다른가요? 네. 원탁의 기사는 이제 아서 왕하고 이제 네. 그 옆에 있던 이제 그분들이죠. 네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그 유명한 칼 잘 쓰는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더왕 와이프랑 그 바람이 났던. 나 생각났어요. 랜슬롯. 아, 그러니까요. 네, 랜슬롯. 네, 이제 랜슬롯이 아서왕 그 뭐야. 왕비. 왕비 어떤 네. 이제 기네비어하고 바람을 피죠. 네네. 네. 아, 진짜 어떻게 그 이름을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괜히 원탁 기사 얘기를 해서. 네네. 템플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템플러. 템플러. 네. 네. 그래서 템플러가 이제 그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선민의식하고 권력 지향성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 기업가 등 이제 실제로 권력의 핵심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죠. 템플러가 결국에는 지금 음모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메이슨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일루미나티라고 그렇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여기 템플러 나중에 이들이 세우는 회사가 엡스테르고. 네. 네. 그게 이제 네, 프리메이슨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꼭 이런 세력이 생기면 반대되는 세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템플러들이 그 권력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하고 권력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부정부패에 또 물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항하는 세력이 생겨요. 자유의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 그쵸? 어쌔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 어쌔신들은 템플러하고는 다르게 이제 자유의지 수호, 만인의 평등, 그리고 인류를 통제하는 에덴의 조각의 파괴의 목적을 가지고 템플러의 숙적으로서 평생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숙적으로 남게 되죠. 저번에도 우리가 어쌔신 첫 번째 방송이었나요? 어쌔신의 어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네, 아사신. 네, 어쌔신 하면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 몰래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나오는 네. 암살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어쌔신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네, 다르죠. 게임에서도 그 어쌔신 무쌍이라고 하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암살은 몰래 잠입해서 조용히 죽이고 나오는 건데 게임에서는 다 죽여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어쌔신 어원하고도 다른 행동이네요. 네, 근데 이게 네. 동양권하고 네. 서양권하고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네. 어쌔신하면 닌자랑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쵸.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재밌는 얘기 또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다음 노래는요. 1997년도 작품이죠. 세리 러프의 수록곡이었습니다. Don't Let Go. 인 보그가 부릅니다. 네, 인보그의 Don't Let Go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아까 이제 하던 말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게이머들에게 어쌔신이라는 단어의 그 어감을 상당히 막 많이 바꾼 작품이죠. 이 어쌔신스 크리드가. 그렇죠. 저만 해도 어쌔신 하면, 네. 암살자 혹은 이제, 몰래 침입해서 누구를, 암살자라는 의미인데, 네, 조용히 네, 죽이는. 거의 흑의 세력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네.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를 수호하는, 뭐, 정의의 기사가 되어 있죠, 거의. 너무 재밌는 부분은, 네. 요즘에도 서베일런스에 대한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네. 세계 뭐 안보 통합을 네, 네. 한다 해서, 슈퍼 국가에서 네, 네. 전 세계의 안보를 통제할 수 있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쵸. 지금 그걸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조금은 기독교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네. 또 깊게 들어가 보면 내면에는 그게 전혀 아닌 네. 복합적인, 그쵸. 템플러가 그 통제를 하면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쌔신은 자유 수호라고 말하면서 네. 어쨌든 사람 죽이고 다니는. 너무 웃긴 게 결국에는 템플러는 미국 같고, 네. 어쌔신은 이 어원처럼 이슬람들, 네. 예, IS들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뭐 그렇게 말하면 누가 나쁜 놈인지 알겠지만, 근데 뭐 여기서 보면은 나쁜 놈이죠. 네, 아무래도 네. 플레이하는 네.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쌔신이 나쁜 놈이 아니고 템플러들이 나쁜 놈이구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게임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게임을 조금 해보니까, 네. 사실 나쁜 놈 좋은 놈 떠나서 계속 죽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나쁜 놈 같더라고요. 네, 감정 이입을 해서 이 스토리를 네. 진행하다 보면은 네. 네, 이게 좀 아무래도 감정 이입이 되니까 주인공에게 네. 네. 다음 아마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제가 플레이를 시켜줬던 게임이 뭐였죠? 1편이었나요? 아니요, 4요. 4. 4편이었나요? 네, 블랙 플래그라고 그 해적놀이 하는 어쌔신이죠. 네, 그 어쌔신은 결국에는 해적이었잖아요. 네, 해적. 해적이 어쌔신 놀이를 한 거죠. 네, 그쵸. 네. 어쌔신 코스프레를 한 거죠. 코스프레를 한 거죠. 네, 그게 좀, 4가 거기서 이제 좀 허점이 드러나는데, 아무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 어쌔신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쓸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엄청나더라고요. 네네.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어쌔신이라는 단어의 어감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외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굉장히 패셔너블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은신에 적합한 게 아니고, 그, 후드를 이렇게 딱 뒤집어 쓰는 것 빼면은 너무 패셔너블 하죠? 색깔도 뭐, 빨간색, 파란색, 어떤 편에서 파란색, 뭐, 초반에는 빨간색,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그, 후드에, 히든 블레이드. 그러니까 어쌔신 이퀄, 네. 후드 앤드, 네, 히든 블레이드로, 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외관에, 그 확립을 시켜준 게임이 바로 이 어쌔신스 크리드죠. 어, 그렇군요. 그래서 케이시도 지금 실내에서 후드를 이렇게 몰입을 하기 위해서. 아, 네, 몰입하기 위해서 어쌔신처럼 내 후드를 네. 예, 쓰고 있습니다. 히든 블레이드는 없네요. 네. 그 웃긴 게 코스플레이라고 하죠. 네, 코스프레. 네, 코스프레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전 동양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 양덕들, 그러니까 이게 서양 네, 오타쿠, 네, 네. 오타쿠들 중에 히든 블레이드까지 재현해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 뭐라고 해야죠? 태엽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스프링 태엽 뭐 그런. 네, 그렇게 그 엮이는 거. 아, 톱니. 톱니바퀴. 그런 것까지 네. 이용을 해가지고 손목을 젖히면은 히든 블레이드가 나오게. 그 사람들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있는데 이제 게임에 취미로 몰입이 되어 네. 있는 사람들. 네, 그거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퀄리티가 게임 회사에서 좀 서포트를 좀 해줘야겠네요. 네, 근데 유비소프트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게임하면서 느껴본 게 네. 이 게임의 특징이 제가 잘 못했던 플레이를 잘 못했던 부분인데 네. 잠입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쵸. 이게 네. 원래는 미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몰래 죽이고, 뭐, 어떤 걸로 죽이고, 이런 네. 게 있긴 해요. 죽인다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아, 네. 살인으로 좀 대처를. 네, 살인, 아. 그 말이 그 말이시네. 네, 네. 아, 너무 발음이 샜나요? 네. 네, 이제. 그 암살을 네네. 하는 방법을 미션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어렵긴 하지만 정말 실제처럼 잠입해서 몰래 네. 암살을 하고 나올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쌔신 무쌍 네, 다 죽이고 목격자가 없으니 암살이다라고 하고 유유히 돌아갈 수도 있죠. 아,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 게임과 영화를 바라보는 견해차가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그렇죠. 동양권에서는 아무래도 네. 그 닌자라는 어쌔신은 닌자 같이 조용히 암살하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이게 왜 다 죽이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게 어쌔신이냐라는 좀 비판이 많았는데 그 해외 서양 쪽에서는 자유도를 중시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어쌔신이냐에 대한 비판은 적었어요. 그렇군요. 그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그 리얼리즘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어요.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네. 이게 결국에는 액션 역사 활극이 아니냐라고는 표현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액션 활극이죠. 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리얼리티를 좀 추구는 하되 그 액션성에 아무래도 좀 비중을 더 두지 않았나 라는 점이 느낄 정도로 그래도 플레이 하다 보면은 속 시원하게 사람 잡는 네,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네, 뭐 스트레스 풀기엔 좋죠. 오늘은 참 긴 시간을 거쳐서 네. 그 세계관을 좀 알아보고 네네. 어쌔신 크리드 도입부의 스토리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어떤 또 이야기를 가지고 오실런지요? 아, 이젠 어쌔신 크리드의 그 주인공들의 그 삶을 네. 시간대별로 깊게 파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겠네요. 네, 이제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have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Must... 옛날 이야기 중에 목마른 나그네가 우물에서 아낙네에게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신 이야기는 다들 아실 텐데요. 나그네가 고마워했던 것은 아낙네가 떠준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그 위에 띄워준 버들잎에 담긴 마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낙네의 배려에 대한 감동이 아니었을까요? 배려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내일은 미리 주변 분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995년도 작품이죠. 배트맨 포에버. 시리 부릅니다. Kiss from a Rose.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의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Now that 자 man can tell you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Baby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a light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Baby, I can pay you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Ooh, the more I get of you, the stranger it feels, yeah Now that your rose is in bloom A light hits the gloom on the grave So much a man can tell me,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Now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But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a large and the light That you sure can't be seen Baby, I can feel it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Ooh, the more I get of you, the stranger it feels, yeah Now that your rose is in bloom A light hits the gloom on your grave Yes, I can feel you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the gloom. Oh.